그렇게 못한다 한시도 떨어져 잊어본 적이 없는데 저 멀리 수평선 끝에 너의 찾아가 영원한 것들은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토록 간절하게 나 바래왔던 널 닿게 된다면 나를 꽃으로 여기까지 바람이 날 씻고 거칠어진 수면에 눈동을 깨워 어둠 속에 빛고 해머리를 굴리지 마 항해를 멈추지 마 이 정도의 겁을 먹고 물러날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너를 감춰놓은 바다의 장난은 기꺼이 내가 맞서준다 거칠어진 수면의 연동을 깨워 거칠어진 수면의